남조선 인터넷토 신문 민중의 소리가 26일 각계의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성주 골프장에 끌어들인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 당국을 단죄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.